maybe 99% angel, but that 1% gets me in trouble. Silly boy, I love my mosquito suckers. 다 legal, legal, legal, legal. 참 징글, 징글, 징글, 징글. 다 legal, legal, legal, legal. 징글, 징글. 다 legal, legal, 징글, 징글. Legal, legal, 징글, 징글. Legal, legal, 징글, 징글. Legal, legal, 징글, 징글. 다 legal, legal, legal, legal. Pringles, rock.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탑 최승현 씨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담당 노친분을 브리핑을 했는데 환자의 의식 상태는 공공이 축소되어 있었고 최승현 씨가 Real name is 최승현 Marijuana use 중환자실에 입원 최 씨의 어머니는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. 많이 좋아졌습니다. 탑은 어떻게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한국인 최초로 유일하게 선발된 탑 최승현 씨 최초의 민간 스페이스에 갈 여행객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고 이어본 소감을 밝혔는데요. 빅뱅 지우기 데뷔 18주년을 축하한 빅뱅 팬들의 계정을 차단했다고 합니다. 탑 달려탑 달려 탑의 달려행이 취소됐을 꿈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. 탑이 11년 만에 언론과 마주앉았습니다. 논란에 휩싸였던 빅뱅 출신 탑이 11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갖고 오징어 게임 2에서 하필이면 또 은퇴한 마약 중독자 래퍼 역할을 문제 아이돌 근데 당장 미안해요. 요즘 뭐하냐고요? I make my music.